했지만 오늘 난 조금 달라졌어. 생각해봐 내 상상보다 더 초피를 한 느낌이던 소리치고 달려나 날아가고 있어 기다림만 가져와 숨 죽여 한순간의 느낌이야 더 원하는 대로 가보자 널 가지고 있던 지루한 old fashion 이제는 벗어버리고 너다운 solution 이것저것 자유로운 자신이라면 그뿐인걸 마음이 가는 대로 한마디씩 더 가고 있어 이것이 나의 real style My real style 맘대로 날개를 펴고 너에게로 나만의 style로 Follow 나를 느껴봐 자유로운 세계로 갈 준비를 마친 채 두 눈 감고 숨을 쉴 때 내게 다가오는 것이다 멘토 비로소 다시 찾은 나의 킬로 나만의 필로 소리치고 달려 나 날아가고 있어 기다림만 가져봐 뜨거운 눈빛에 난 떠올라 서원하는 대로 가보자 널 가지고 있던 지루한 old fashion 이제는 벗어버리고 자신감을 원하는 곳 I will go to the number one 창이 열고 저 높은 하늘 위로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가보자 바로 지금은 너무 자유로운 걸널 가지고 있던 지루한 old fashion 이제는 벗어버리고 너다운 solution 이것저것 자유로운 자신이